하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. 여자는 최고의 선물이야 선물이야. 진짜 내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. 난 너라면 안 못해. 사지가 안 되네. 하트도 최고 티트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. 번씩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. 근데 널 보며 배워받은 건축각처럼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태도 때로 너를 뭔가 예상 이겨낸다.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. 미처 기준이 바다면 넌 좀 심해.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될 위험은 나 그냥 머리 파니 허리다 나 못하는 범위가 관심 없단 말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한 상대수 하나에도 버기가 결니 이오게 범위를 지켜내 컴퓨터 그를 위한 Ready first 여자 차가운 빙산 Let it go 난 미치게 하는 female 나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과 싸움 후대 여드름을 떼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. Hello hello hello hello I'ma give it to you go right now. 내 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네 옆에서 baby go in and more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. 여자는 최고 선물이야 선물이야. 진짜 내 소원은 너뿐이야 너뿐이야. 난 너라면 안 못해. 사지가 안 되네. 하트도 최고 티트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. 누구 때문에 그 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그 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자 때문에